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10월의 마지막 밤은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대의 진실인가요?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? 언제나 그대의 진실이